사랑이 떠나간다네. 이 밤이 다 지나가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겠지. 사랑이 울고 있다네. 이별을 앞에 두고서 다시는 볼 수 없음에 가슴은 찢어지는 듯.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네. 사랑이 떠나가네. 나는 죽어도 너를 잊지는 못할 거야. 아침이면 떠나 저만치하네. 나 홀로 남겨놓고서 세월아 멈춰져 버려라. 넌 이미 가지 못하게. 못